모든 내 가슴 속에 두었지. 그렇게 내가 지나온 길 위에 익숙해져 온 외로움만이 후회를 한 적은 없어. 널 만날 이 순간까지 Run for your life. 날 깨워준 사람 다시 나를 찾게 했지. 끝이 아니라면 다시 갖고 싶어. 외면했던 내 모든 것 너라면 같이 할 수 있겠어. 언제나 우릴 지치게 하는 끝이 아니라면 다시 갖고 싶어. 싶어 외면했던 내 모습.